보석 같은 구리구리 인생길 무심코 돌아보니 어느새 인생의 중턱 똑딱똑딱 왔다 갔다 덧없는 시계추처럼 그렇게 같은 세월 인생아 반박자만 천천히 가자 같은 구리구리 인생길 무심코 돌아보니 어느새 인생의 중턱 똑딱똑딱 왔다 갔다 덧없는 시계추처럼 그렇게 반박자만 천천히 가자 똑딱똑딱 왔다 갔다 덧없는 시계추처럼 그렇게 살아온 바람 같은 세월 인생아 한 박자만